애곡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수룡님 남기신 사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리종술 작사, 리춘상 작곡인 가요는 주체 85, 1996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김책 동지에 대한 끝없는 믿음과 사랑을 담은 노래로서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각별한 사랑 속에 논리 풀리고 있는 명곡입니다. 노래에서는 혁명 좋은 사들에 대한 크나큰 사랑을 지니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혁명의 길에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미한 독성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장군님을 영원토록 받들어 모시며 동제로 시작된 우리 혁명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갈 천만 국민의 드팀없는 의지를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으로 격조 높이 형상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 특징은 통속적인 시어와 사람들 속에 논리 쓰이는 표현으로 정령시에 담아 사상 정서적 내용을 인상 깊게 펼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의 심오한 사상 정서적 내용은 소중성이 강하고 아담한 손율 형상을 통해서 더욱 인상 깊게 덧붙였습니다. 4분의 4박자의 화소조로 된 손율은 조식의 5계단에서 시작하여 8도, 4도, 3도의 연속 진행과 하강 진행을 자연스럽게 하여 가사와 잘 밀착되어 흐르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오보이로 따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정열적이며 소중성 있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손율에서 특징은 모든 해결이 동도 진행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비장단적 박절 리듬의 반복으로 하여 통속성과 평이성을 훌륭히 포장함으로써 한 번 부르면 또 부르고 싶고 누구나 인차 따라 부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래는 가사 형상으로부터 손율 형상에 이르기까지 동지의 귀감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용상을 더욱 부각시키는 대로 조화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래는 오보이 수령님께서 남기신 한 장의 사진과 더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과 오보이 장군님을 존세만세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 둘이의 혁명 동지 진정한 존으로 더욱 굳게 단결시키는 데 적극 이바지하며 끝없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그이 없인 못 살아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차호근 작사, 김운용 작곡인 노래는 주체 백이 2013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의 품을 떠나서 한시도 살 수 없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들의 한결같은 사상 감정을 뜨겁게 노래한 시대의 명곡입니다. 노래는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 자신들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오직 그이만을 충정다에 모셔갈 손만 군민의 진정을 진실하고 뜨거운 정이 흘러넘치는 가사와 선율로 훌륭히 그려보이고 있습니다. 라데저상에서 8분의 12박자로 씌워진 노래 선율은 두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래 그이 없인 못 살아는 인민의 진정이 흘러넘치는 훌륭한 시효들과 절절하고 풍만한 정서가 급이쳐 흐르는 감동적인 선율 형상으로 해서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으며 놀리 부르고 있습니다. 친 그이 좀 가슴이 흘러 사납게나 그 숨결로 따뜻한 마음 하늘 같은 인도권 비듬이 끌려 우리 모두 따르며 사네 그이 없인 못 살아 김종 희망도 품은 소원도 그 품에서 모두 꽃피네 김종은 동지 그이 없이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